햇빛 따스한 아침 숲속 길을 걸어가네. 당신과 둘이 마주 걸었던 이정든 사잇길을 보랏빛 꽃잎 위에 당신 얼굴 웃고 있네. 두 손 내밀어 만져보려니 어느새 사라졌네. 그리워라 우리의 지난 말들 꽃잎에 새겨진 사랑의 이야기들. 그리워라 우리의 지난 말들 지금도 내 가슴엔 꽃비가 내 정했던 어느 날 호숫가를 거닐었지. 하늘 거리는 바람 불어와 꽃비가 내렸지. 흘러가는 물 위에 어롱지는 두 그림자. 우리 마음도 우리 사랑도 꽃잎 되어 흐르네. 그리 우리의 지난 날들 꽃잎에 새겨진 사랑의 이야기들. 그리워라 우리의 지난 날들 지금도 내 가슴엔 꽃비가 내리네. 그리워라 우리 지난 날들 꽃잎에 새겨진 사랑의 이야기들. 그리워